있잖아. 지금 나 할 말이 있어. 지금 순간이 아니면 나 놓칠 것 같아서. 특별한 말이 아니라도 화려한 말이 아니라도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말.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엔 어색해 웃어도 보고 지금의 나는 그리움만 했어 참아봐요. 이게 사랑인가 봐. 꿈만 같은 일인데 그냥 나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모든 순간이 전부 그대로 다 물들어 그대가 내 맘에 온 날부터 세상은 온통 그대죠. 사랑이라는 말로 모자란 마음으로 말할게요. 내 모든 순간도 내 모든 이유도 그대라고. 햇살이 좋은 날 그대와 단둘이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나 행복해서. 이게 사랑인가 봐. 꿈만 같은 일인데 그대라는 선물을 만난 거내 모든 순간이 전부 그대로 다 물들어 그대가 내 뒤를 내지 않아도 나만 알 수 있는 웃음이 내겐 가득한데 그대를 만나 바뀐 내 모든 행동들이 다 이게 사랑이라는 걸 느껴 내 모든 날들이 그대로 가득 찬 순간이 어쩌면 우리의 만남이다. 이미 기적인 거죠. 언젠가 같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라면 꼭 안아줄게요. 내 모든 순간을 그대